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이승원 교수, 네. 날씨가 또 어제부터 좀 밤부터 그러더니 좀 쌀쌀해졌어요. 네. 그죠? 날씨가 왜 이래? 날씨가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날씨가 추운 것보다도 이제 스모그가 좀 심해진 게 그렇죠. 좀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지금 서울 지역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요. 네. 그외 지역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안 좋다. 뭐 이런 서울 얘기가 외 나오고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야? 뭐 부천이라든가 뭐 이쪽으로 해서 아, 더, 저 서해에서 가까운 쪽? 그쪽은 농도가 더 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환절기 아니면 호흡기 질환 이런 부분에 더욱더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는 뭐랄까요? 시장 자체는 힘이 없어요. 어저께 느낀 건 이제 대한민국 주식은 역시 뭔가 좀 다르다. 미국이랑 글로벌 시장이 달리 가는 움직임이었잖아요. 오늘 역시 보니까 좀 반대로 가요. 미국이 좀 올라가면 또 우리 또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올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떨어지길 기다려야 되나? 이 정도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잤어요. 그 집에 퇴근해 가니까 2시 반인데. 2시 반부터 잤네? 그리고 잠깐 일어났다 6시에 있다가 또 일을 좀 하고 8시 반에 또 잤어요. 그눈 뜨니까 새벽 2시 반이야. 네? 그리고 또, 근데 오늘은 그렇게 피곤하잖아요. 워낙 많이 나가고 그런데. 목소리도 아직도 제가 좀 갈라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문제는 시장이 좀 이상해요. 느낌에. 느낌은 이상해. 왜냐면 컨디션이 좋으면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저는요. 근데 어저께는 컨디션이 안 좋은데 주가가 그렇더니 오늘은 이상해, 한마디로. 정말 이상해. 그리고 정말 더 이상한 건 뭔지 알아요? 어떤 게 이상합니까? 난 이거는 이런 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딱한 종목 녹음을 했지 않습니까? 녹음을 했죠. 혹시 들어보신 분 한번 1번 쳐보세요. 혹시. 녹음한 거. 녹음한 거. 다섯 분이라도 들을지 몰라. 혹시 들어보시면요. 그래서 저희가 듣보자 특집을 했단 말이죠. 그죠? 듣보자 특집을 했는데, 정말 이상한 거는, 이승윤 교수가 얘기한 거는 급등을 하네? 뭔데요? 기억이 안 나. 무슨 텔? 말해놓고도 무슨 기억이 안 텔레? 아, 누리텔레콤? 이거 왜 올라니, 이거? 나는 말했던 것만 기억나고 자기가 뭐 하는 회사인지 기억 못 나는데, 이건 뭐 하는 회사라 그랬어요? 이거 그 스마트 그리드 쪽 관련된 기업. 스마트 그리드요? 네네. 스마트 그리드는 뭐라 그랬지? 그거 저거 가나? 그 가나 쪽이하고 이렇게 지금 노르웨이? 오늘 뉴스 노르웨이? 재료 나왔네요. 노르웨이에 793억 원의 사물 인터넷 전기 시스템 공급한다고 그랬고 예. 노르웨이에 들어간다라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누리 이거 100% 아니야? 예. 아니, 40%네. 40%. 그동안에 그 얘네 문제가 뭐냐면은 얘네께 그 전력망 그 구축에 대한 부분이 그 선진국 쪽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레퍼런스가 좀 약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노르웨이로 일단 들어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레퍼런스에서도 이제 그 확실한 그런 레퍼런스를 구축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도 좀 의미 있는 형태에 대한 수주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아니, 저는 완전히 말하고 나서 무시하고 있었는데, 제가 말한 건, 저는 제가 말한 것도 잘안 오르니까 관심이 없는데, 이승원 교수 말하는 거 역시 있어. 그리고 내가 누리텔레콤 지난주에 녹음하면서 내가 관심 종목 올렸다 그랬잖아요. 저 친구가 얘기한 거는 좀 올라가도 오늘 또 음봉, 큰 올라가다 음봉 나오네? 저 친구, 김성훈 교수 얘기한 거. 들어본 적도 없는. 완전 듣보잡. 엑셈. 예? 근데 솔직히 저도 살아있어요. 오, 이거 살아있네? 비옥스 차트 좀 봐주세요. 전 비옥스 얘기했는데, 야, 이거 완전 살아있다. 비옥스 완전 살아있죠. 완전 살아있네? 신고가. 진짜야? 아, 52주는 아니고 와, 요, 그냥 최근에서 알아, 최근에. 최근 야, 딱 이거, 야, 내가 말하고 나서 하루 빼놓고 계속 양봉이네? 어저께도? 아니, 계속 며칠째 올랐네? 며칠째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살아있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그건 그렇고요. 아, 갑자기 생각나서 저 누리만 오른 줄 알았더니 제가 말한 것도 올랐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다. 그래서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수급 상황 좀 봐주세요. 수급 상황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아침에 외국인들에 대한 코스닥에 대한 매도가 정말 무섭게 나왔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 그 매도에 대한 금액 자체가 코스닥 쪽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도 물론 이제 코스닥 매도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코스닥 그 매도 금액에 대한 쪽이 한 250억 가까이를 한 200억 이상에 대한 쪽을 아침 한 9시 반까지 막 쏟아내면서 진행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로 매도에 대한 일단 강도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은 매도는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 매도가 286억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래소에서 한 607억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비해서는 오히려 그 매도 금액에 대한 쪽이 그러니까 지금 한 9시 한 50분쯤에 이제 매도 클라이막스 찍고 나서 추가적인 매도에 대한 좀 제한되는 네.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매도가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하루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중국 시장이죠. 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위안화 고시 환율에 대한 쪽을 처음으로 네. 지금 아래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아래로요? 예. 네. 아래로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에 대한 쪽이 좀 안정이 됐고 위안화 환율에 대한 안정과 함께 더불어서 네. 지금 보게 되면 위안화 환율에 대한 안정 네.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유가에 대한 안정 이런 네. 것들이 그동안에 좀 중국 시장에 대한 쪽을 이끄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그동안에 좀 가장 강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약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네.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안화 환율, 고시 환율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네. 오늘 지금 고시 환율에 대한 쪽을 봐야 되는데 역시 인민은행에 대한 접속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저께로 네. 해서 이제 네네. 말도 많던 게 경제 공작 회의가 끝났어요. 네네. 경제 공작 끝나면서 이제 6개 이제 정책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사항은 이제 적극적인 통화 정책 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적자를 확대한다는 거 재정 적자.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에서 세출을 늘리면 재정 적자가 되잖아요. 네. 아주 뭐 간단하죠. 정부 입장에서는 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다는 건데 그만큼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6.5%를 계속 가야지 이게 때문에 뭐야 그 갑자기 생각난 그 뭐 쇼캉 사회. 샤오캉 사회는 그러니까 소강을 샤오캉. 네. 샤오캉 사회가 2021년은 가는 건데 그러면 연 6.5%를 가야 되는데 저기 이제 멈칫할 수 있으니 그걸 이제 푸시하는 거죠. 네. 펌프질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게 있겠고요. 시진핑 주석이 얘기했다로 오죠. 네, 했죠. 네, 맞추겠다. 맞추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딴 나라 다니고 이게 공산당 그 세계 최대 공산당 국가잖아요. 네, 그잖아요. 당이 명령하면 따르겠죠 이것들이. 네,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가 되겠고요. 또 하나가 어제도 잠시 얘기했지만 이게 37년이야. 37년 만에 저도 처음 들었어요. 저도 딱 태어난 이후에 처음이죠. 거의 그 중국의 도시 공작 회의. 난 들어본 적도 없어, 그거. 중앙경제공작회의 말고. 도시공작회의를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도시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게 1978년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78년이면, 제가 태어난 다음이네. 근데, 그 도시공작회의가 결국 뭐예요? 도시화율의 도시에, 어저께도 나왔지만, 6대 정책 보면, 우리식으로 보면, 빈부격차 해소, 도시 삶의 행질, 그리고 도농간의 이주 확대, 이런 거잖아요. 농촌의 도시. 이걸 도수화. 도시화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국에서야 상황이 자화가 되겠고요. 저는 한국에서는 저거라고 보거든요. 그 LG생활권과 LG생활권. 네, 그러니까 LG생활권은 거래가 절대 많은 주식이 아닌데 네. 저는 타피를 보는데 LG생활권보다 좀 올라가 봐. 예를 들어 조금 올라가면 저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LG그룹에서도 처음으로 액면분할이 또 나오지 않겠냐.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액면분할. 아니 LG 그룹도 해야지. 네네. LG 그룹은 여태까지 보면 제일 먼저 LG 그룹은 정책적으로 보면 가장 앞서 있어요. 네. 아니 왜냐면 이게 벌써 10년 전, 벌써 8년 전에 이거 지주회사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18년 전에 GS 분리하고 LS 분리하고 지주회 깔끔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액면 분할을 못했네. 그전에 해야지. 해야죠. 근데 할 만한 게 뭐 있겠어 이거? LG 전자를 할 거야. LG 이노텍을 할 거야. LG 전자는 액면 분할이 아니라 액면 병합을 해야지. 건강하게 100만 원짜리 한 10만 원으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병합을 네. 해야지. 액면 LG 전자 그잖아. 네네. 없어 보이잖아 지금 네네. 가격이 뭐 이런 것들. 근데 우스갯소리지만 LG 전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그 아무래도 못할 게 뭐 있냐? 아무래는 또 하나요? 응? 아니 아무래도 못할 게 뭐 있냐고. 아 못할 게 뭐 있냐. 그래서 저는 네. 하여튼 LG 생활 건강인데. 그 탑픽을 제가 네 달 전인가 바꿨잖아요, 세 달 전에. 네네. 근데 하여튼 LG생활관 같은 거 하는 거 이게 결국 내년에 탄탄대로 다시 가. 이게 보면 100만 원에 대한 그 하고 나서 지금 한 달째 쉬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기간 조정이지 이게 가격 조정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탄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내년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갑자기 드네요. 우리 그건 그렇고요. 중요한 손님 오셨으니까 네. 우리의 햇소린 그만하고 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이스돌 직군데요. 전 정말 지주회사 있잖아요. 네네. 지주회사 잘 될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네. 네? 느낌이. 장기적으로 네. 되게 괜찮을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금리가 네. 좀 올라가는 건 가겠죠. 근데 금리도 저는 그건 봤어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거 이제 글로벌리 가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도 올려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중앙은행 총재께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 협의는 하겠죠. 네. 이렇게 보면 오늘 그 오늘 유일호 그 양반이 상당히 고구대에서 약간 브레이크 거는 발언이 나와요. 근데 그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거는 어찌 됐건 간에 미국을 쫓아가는 건 뭐 불가피할 수 있으나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가 금리가 그렇게 올라질 이유가 뭐 있어 지금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돈을 쓰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죠? 경제에서 큰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지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보금도 오지게 많고. 네, 왜냐면 그럴 때 보면 일본도 똑같았다고 20년 동안. 네. 일본이 20년 동안 글로벌리 미국이나 경제가 안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좋았다 나쁘다 할 때 미국은 끊임없이 안 좋, 일본은 끊임없이 안 좋아졌거든요. 일본의 초저금리가 15년, 20년 가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나왔던 그 120페이지짜리 NH투자증권의 잃어버린 미래 있죠? 정말 거기 답이 다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2페이지인가 13페이지 있죠? 그 차트, 바그래, 그 원으로 그린 거 있잖아요. 모르겠지만 저희 1700분에서 1900분 정도 요즘 자주 오시는데요. 그분들은 저는 그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는 게. 예? 거기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냐? 그럼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은 여전히 뭐 재벌이라는 구조가 약간 특이하게 있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아까 어떤 분도 쓰셨지만 결국은 미국의 자본주의는 재벌 그런 하면서 결국 배당으로 가는 거거든요.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일본이 약간 다릅니다. 일본은 도요다의 손자가 또 도요다 회장 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그런 게 거의 없죠. 미국은 거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록펠러의 뭐 재단 거기 애들도 다 일하고 이런 거고 힐튼 제니어도 보면 깽판이나 치죠. 힐튼의 딸도 크잖아요. 그래서 왜 웃어? 재밌어서. 힐튼 누군지 알죠? 맨날 상상. 네. 페리스 힐튼인가? 네, 페리스 힐튼. 아, 그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이 안 되잖아.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이 무슨 딸이 사고 친다는 거잖아요. 뭐 그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조용히 넘어가는 것 뿐이겠죠. 네. 아니죠. 네. 근데 그들 자체는 아예 경영이라는 네. 데 관심이 없는 거고 배당받는 거죠. 배당. 자기한테 물려받은 거. 그래서 개념이 약간 다른데 그게 된 거가 결국은 고배당에 대한 요구라고요. 사회적 요구인데 저는 그게 우리나라도 계속 배당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겠어요. 그래서 이게 대재벌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지주. 요즘 보면 중소기업들 잘 보세요. 중소기업들 주위에 중소기업 하는 친구 분 보면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는 사람 거의 없어. 아니 왜냐면 자식이 하겠다는 애들이 없어. 하겠다는 애들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뭐?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한국 첨단 기술 서비스 산업을 삼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중국 자본에 대한 쪽이 이제 무서운 기세로 한국 첨단 기업들 인수합병을 진행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자식이 안 한다는데. 할 마음이 없어 애들이. 아버지 된 입장으로서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회사를 그렇다면 중국에서 돈 좀 더 준다 그러면 안 팔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 기업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 그 중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쪽이 지난해 대비해서 120% 가까이 늘어난 2조 원 이상에 대한 쪽을 상회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험. 그다음에 건강의료, 화장품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 쪽에서 이제 필요한 쪽을 갖다가 한국에서 그 컨텐츠를 사가는 그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블룸버그 혁신지수, 한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력 자체는 최고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중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실리콘밸리처럼 돼서 한국에 있는 조그만 기업 그냥 인수해갖고 스타트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규모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 인수해버려갖고 그냥 그 기술 갖다가 중국에서 팔아버리는, 써버리는 이제 그런 그 상황에 대한 쪽이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현금,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의 현금 보유액은 역시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난해보다 12%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2조 3천억 달러, 2조 네. 달러, 2조 네. 달러, 2천조, 2천조가 네. 넘는, 2,500조가 네. 넘는 그런 돈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네. 한국 기업들을 사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문화도 공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 수준도 높기 때문에 한국 증권에 대한 쪽을 한국 있는 기업에 대한 쪽들을 계속해서 사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양중금증권, 그다음에 뭐 그 GMA가 이츠스킨을 지분을 인수했다라든가 아니면 피부무용 제조업체인 드림시스에다가 투자를 했다라든가 그리고 이런 기업들에 대한 쪽들 뭐 이런 것들을 또 오르고 있고 뭐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뭐 중국으로 그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쪽이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세계에 대한 그 공장에서 세계에 대한 시장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 중국이. 이런 과정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죠. 중국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비가 58%에 대한 쪽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쪽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인수합병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IT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도 지금 그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면 IT주들이 장기 소외됐었고, 근데 중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3D 산업이라고 보고 성장이 막혀 있는 산업인데, 중국은 이제서야 막 투자를 막, 그러니까 우리는 LCD가 이미 사양산업이지만 중국은 LCD가 지금 그 가장 그 핫하죠. 핫한 그런 네네. 산업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기업 그냥 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많이 높아지고 있다. 참여수 이런 좀 해야 되겠으면 너 경영도 너희가 해라. 우리 뭐 한국에서 중국도 배당을 쓸데없이 많이 주잖아요. 막. 네네. 그럼 가는 거죠. 네. 아까 어떤 분이 임시 필명 오삼 의원님 그리고 빛부 배어불님 뭐 네. 이렇게 몇 분 쓰셨는데요. 아니 또 책 보고서 링크 뭐 그런 링크는 저희가 못 걸어드리고요. 네. NH 투자증권에 네. NH입니다. NH 예전에 LG 우리 투자증권 NH 투자증권에 오래된 미래란 레포트가 있어요. 오래된 미래 올해 과거에 오래됐다는 올해 오래된 미래 구하시면 여러분들 구하실 거예요. NH 투자증권 들어가시면 어떻게든 구하시면 돼요. 예, 네, 저희는 못 구해드릴 수는 환경 없어요. 환경 컨센서스에 있나? 그게 잘 안 나오더라고 제가 보더라도. 아 그래요? 예, 네, 오래된 미래 이거 꼭 네.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요즘 보면 여기는 없네.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네네. 같은 거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제가 딴 얘기 하나 네네. 드리면 제가 왜 이어 이거 비슷한 얘기인데, 예, 저는 아프리카 TV를 또 관심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TV가 이제 1인 미디어나 이렇게 다양한 미디어잖아요. 그 넷플릭스 여전히 관심 있고 그런데 요즘 보면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이거 다 연관된 얘기인데 제 화면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네. 제 화면이요. 제가 여러 번 저기 보여드렸던 건 사이트인데요. 72초 드라마 72TV라고 있잖아요. 네, 72초 TV. TV인데 여러분들 이런 이런 거 제일 많이 보는 게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뭐 봐요? 네이버 TV 캐스트가 지금 갑이잖아요. 네네. 네이버 TV 캐스트 드라마 분야 1, 2위를 얘네가 다 독점해 지금요. 그게 지금 시대적 추세인데 제가 이 친구 좀 알거든요. 만났잖아요 한번요. 만났죠. 이 친구 아버지나 이 윗사람들이 다 사업하던 분이네요. 네네. 아버지 사업을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에? 아들이 둘인데 아, 한 명은 외국 갔고 한 명은 이건데 아버지 사업 자기 관심도 없대. 그럼 어떡하겠어? 팔아야지 뭐. 팔든지 아니면 너 주주나하고 배당이나 받으라는 거잖아. 그렇죠. 예.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전문 경영인 두고. 예. 예. 예를 들어서 저 맨날 그 한 번 나올 때마다 상한가 하는 거 있죠. 정말 어이없는 네. 주식이 있어요. DI. DI. 예를 들어서 누구니 그 싸이가 한번 나올 때마다 확 올라가잖아. 싸이가 경영하겠어? 안 하죠. 그잖아요. 싸이가 뭐 아들이 또 있고 딸이 내가 모르겠으나. 그리고 어떻게 되고 물려주면 주식은 받을 줄거 아니야. 네.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런 개념. 그래서 배당은 제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라고 말건 간에. 이렇게 하나의 그런 추세가 될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즘 보면 올해 그 아이폰도 마찬가지고요. 구글도 보면 올해 그 저기 뭐야. 해외 전 세계에서 올해 최고의 앱이 뭔지 아세요? 올해 최고의 앱이요? 앱, 그 스마트폰 까는 앱 있잖아요. 애플리케이션. 네네. 그 페리스코프라는 게 있어요. 페리스코프는 누가 오너냐면 트위터가 오너예요. 페리스코프가 딱 뭐냐면 1인 미디어 있죠. 우리나라 네. 딱 아프리카 TV야. 네네. 혼자서 하고 나서 페리스코프라는 거 우리 피디님 아시던데 저도 한번 해봐. 저도 갖고 해봐요. 심심해서. 페리스코프가 보면 아프리카 TV 우리 1인 미디어 하는 거거든요. 딱 그거거든요. 그게 구글 애플이 이번에 동시 1등이고요. 오늘 발표한 거 내년에 꼭 깔아야 될 스마트폰 중 1등이 페리스코프예요. 저는 하여튼 1인 미디어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딴 얘기지만 내년에도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제가 네. 본방 사서 개나 줘라 본방사였어 제가 지금은. 본방 볼 게 있어. 뉴스나? 뉴스? 네? 오히려 본방 사수했다가 황당한 게 누구야 이번에. 그래서 저는 이제 야, 잠깐만 네. 본방 사수했고 지금 전 세계에서 쇼 된 게 뭐야? 본방 봤다가 뭐? 뉴스만 보고 아니면 네. VOD만 봤으면 다 아는데 본방 봤다가 전 세계에서 능멸받으면 이번에 쇼가 있잖아. 미스 유니버스. 아, 미스 유니버스? 걔 됐잖아. 네네. 2분 만에 바뀌었잖아. 네. 본방 보다가. 네. 어? 그게 농담이지만은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본방이 의미가 없는 세상. 그래서 1인 미디어 이런 것들. 하여튼 추세에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아시잖아, 벌써. 이거 키래, 뭐, 99님은 아시잖아요. 유니버스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 네.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이제 모바일 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본방에 대한 부분도 보고 다운받아서 보고 이제 그 광고에 대한 시장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NHN에 대한 엔터에 대한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그때 이제 보고서 나왔던 부분에 대한 쪽인데, 요거는 이제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NHN 엔터에 대한 쪽이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거죠. 나스미디어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NHN 엔터가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NHN 엔터에 대한 쪽이 이 광고 사업, NHN 네. 엔터 애드, 그러니까 네. 자회사인 어메이징 소프트와 NHN 엔터 애드를 통해 광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페이코에 대한 결제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되면, 그러니까 페이코가 결제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벅스랑 손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젊은 애들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근데 최근에 나스미디어 광고하는 거 보게 되면 게임 광고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 광고 제일 처음에 한 게 나스미디어라 네. 그러잖아. 광고 시장에서 가장 그 지금 그 값을 그 돈을 가장 그 잘 쓰는 데가 어디냐면은 게임사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네, 돈을 잘 쓰는 데 게임사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게임사 중에서도 최고잖아요. 게임이라 그 봐라. 저기 봐라. 뉴스 있죠. 그 네. 뭐야 그 공중파는 내가 못 봤는데 가끔 보면 심지어는 그것까지 광고하잖아. 뭐야? 대한민국 대박이야. 이거 지금 상강오륜 어디로 없어졌니? 뭐요? 상강오륜 드러나 봤어? 삼강오륜이요? 삼강사화는 들어봤어. 상강오륜 드러나 봤냐고. 갑자기 짜증 훅 나네. 방송하다가. 네. 왜요? 상강오륜 땅에 떨어져갖고, 여기 어때가 TV 광고까지 나오잖아. 여기 어때가 나오면 안 되나요? 그렇게 되면 할 말은 없으나. 삼강사화가 됐지 뭐. 하여튼 골 때린 네. 거지 지금. 네네. 그거 알아? 여기 어때 알아? 여기 어때 알아요. 야놀자도 뭐 광고하는데 뭐 여기 어때 왜 못하겠어요? 여기 어때. 야놀자도 하는데요. 여기 어때 보면 네. 입 간판 광고 보면 대박인 게 너무나 많아. 네. 어디 여자가 남자가 주눅 들어 있는 거 하는 것도 있고. 근데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골 때렸어. 그래서 그런 이제 광고 시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NHN 엔터가 이 모바일 광고 트렌드에 대한 쪽에 접목이 된다라면 이 광고 쪽에 대한 쪽에서 그동안에 페이코에 대한 투자에 대한 쪽을 이제 걷어올 거다 이런 내용에 대한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좀 재밌게 볼 필요가 있다. 광고 시장에 대한 변화, 모바일 트렌드에 대한 변화 이런 쪽에 대한 쪽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는데 네. 제가 본방 누가 보냐 했더니 연예인의 학령 앵커 공중파 본방 보려고 했는데 안 봐야겠대. 안 보면 어때요? 네. 이제 다시 보게 VOD로 VOD로 틀어드려 버려야지. 다시 보게 하면 되지. 네. 근데 아주 내일 잘렸을까봐 걱정돼. 말도 몇 마디 못하고 쭈쭈쭈쭈쭈쭈 잘리고. 네. 아, 근데 하여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많이 바뀌는 거예요. 네. 세상 많이. 정말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세상 정말 바뀐 거? 네. 가장 극명하게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거 좀 봐주세요. 예. 이게 뭔지 알아요? 워렌 버핏, has a year to forget. 이게 뭐예요? 워렌 버핏 입장에서 보면 forget. forget이 여러 가지 to 부정사 영어 공부 들어가 네. to 부정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뭐 하고 싶은 거 했다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to forget은 뭐 하고 싶은의 의미야. 제목이 whatever has a year 이번에 1년을 보내고 있는 거야. to forget 잊어버리고 싶은 1년 왜 그렇게 써? 왜 그렇게 써요? 그 버크셔 해스웨이시죠. 네. 2008년 이후 최악의 한 해 올해 마이너스 났거든요. 지금 올라간 게 이렇게 많아. 그리고 여기 이 워렌 버핏 아저씨는 그런 거잖아. 모멘텀 주식이 싫어하잖아. 네네. 딱 보면 이승원 교수가 얘기하는 거 다 싫어하는 거지. 네. 나는 이제 2년 만에 아프리카 TV를 몸에 받아들였잖아. 네네. 이런 분한테는 개 XX 같은 주식이거든. 네. IT에서 유리하게 갖고 있는 것 많이 갖고 있는 게 IBM인데 IBM 올해 마이너스 10몇 프로 났거든요. 올해 마이너스 났어. 그러니까 잊어버리기 쉽던 한 해라는 네. 거야. 이게 내용 보면 딱 지금 올라갈 만한 것들 세상에 맡기는 것을 못 갖고 있다는 거야. 내년에 되겠냐?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내년에도 자신 없다는 거야, 지금. 이게 기사거든요, 기사. 이걸로 모든 게 증명, 모든 게 보이죠. 올 한 해는 이랬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도. 이게 뭐야? 방향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그 한 자산운용사 대표의 고백이라는 그런 뉴스가 그 머니투데이에서 한번 있었는데 박천웅 이스트 스프링 자산운용 대표가 시장이 바뀌면 그 투자에 대한 전략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보여줘봐. 승자가 독식하게 되는 혁신의 시대에서는 네. PBR 개념으로 PBR이 낮은 기업이 다시 제값을 찾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싼 주식을 사놓고 기다리는 가치 투자의 전략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모건스탠리 리서치 본부장, 그다음에 우리 투자증권 리서치 사업부 대표, 그다음에 해외 사업부 대표 등은 이제 여기만 애널리스트 출신의 이제 그 대표님이신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의 혁신은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와해성과 검약 정신. 와해성은 뭐야? 와해성이라는 건 뭐냐면 고객의 선호도를 바꿈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인데 아이폰. 그러니까 기존에 스마트폰, 핸드폰이 없었던 건 아닌데 새로운 선호도를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우버 같은 거, 에어비앤비 같은 거. 고객의 선호도를 바꿔서 혁신을 하는 쪽과 이런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을 리드하게 되는 그런 기업들. 아니면은 이 검약 정신은 뭐냐면 양극화입니다. 네. 양극화이기 때문에 지금 구매력이 낮은 소비자에 대한 쪽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네. 막대한 인구를 기반으로 이 거대한 시장에 대한 쪽을 선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샤오미 같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뭐 세그웨이 같은 경우는 뭐 300달러에 내놓는다라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타타 같은 경우는 300만 원짜리 자동차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검약 정신에 의해서 혁신이 일어나는 기업들. 아니면은 이게 정말 저가를 만들거나 저가를 만들어서 양으로 승부하는 기업이나 아니면은 정말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을 해서 시장에 대한 쪽을 선도하는 기업들 이런 쪽에 대한 쪽 같은 경우는 PBR이 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죠? 이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쪽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지 지금은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 예전처럼 뭐 이렇게 나도 가면은 너도 가고 뭐 얘도 조금 먹고 예전처럼 뭐 그 뭐야 그 LG가 그 저 만들 때 그 삼성이 좀 그 팔리면은 LG는 뭐 초콜릿폰 좀 만들어 갖고 팔고 이런 시대가 아니란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승자에 대한 파이가 계속해서 커져 나가는 시대에 대한 쪽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이슈에 대한 쪽은 뭐냐면 이 SNS의 발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를 공유하고 어떠한 그런 그 공유라는 것 자체가 글로벌하게 같이 되는 거잖아요.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승자 독식 구조에 대한 사회에 대한 쪽이 지속되는 한 지금 PBR 개념에 대한 가치 투자에 대한 쪽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기업을 찾아 이 기업이 제값을 찾아갈 기다리는데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면 많은 기업들이 도태돼 PBR을 밑돌게 돼 버린다. 그래서 시장이 바뀌면 투자에 대한 전략에 대한 쪽이 바뀌어야 된다. 다만 성장주 투자가 그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고 뭐 지금 보게 되면 노키아 같은 기업에 대한 몰락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장 독식에 이익을 내지 못하게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주변을 주시하시면서 어떠한 기업들이 새롭게 지금 부상하는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야 되는 그런 시대에 대한 쪽이 끝까지 들으니까 이승은 교수의 강의를 많이 들으란 얘기인데 아 이건 농담이고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저는 이 여기 기사가 뭐 다 맞는다 그런 게 네. 아니라 생각을 많이 자꾸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네. 저는 이런 것들이 영원히 안 된다 그런 절대 안 갖고 있어요. 네. 어느 순간 되면 저평가 가치 주식이 뭐 두 배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네.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항상 트렌드를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카카오란 주식 있죠. 저는 선호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지금도 저는 약간 썰렁한데요. 많은 증권사가 코스피에서는 LG주학을 내년에 보고 있고요. 코스닥에는 카카오가 1등이에요. 지금요. 추천주로. 그 이유는 온디맨드에 결국 오토오는 뭐 외국은 안 가도 돼. 한국은 독식할 수 있다는 네네.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여기 어때 얘기했잖아요. 네네. 여기 어때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맘만 먹으면 카카오가 예를 들면 거죠. 해리 있죠. 해리 알아? 해리 알죠. 해리가 직방이잖아. 직방 다방이잖아. 다방. 네. 카카오가 맘만 먹으면 그거 가면 끝이야. 네. 맘만 먹으면 그래서 무섭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걔네가 맘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죠. 자동차 수리하는데 요즘 카닥이 엄청 뜨고 있거든요. 카닥. 네, 카닥 쓰세요. 뭐 카닥에 지분 투자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잖아요. 언젠가 훅 바뀔 수가 있어. 언젠가. 그런데 그런 건 무서움 때문에 그 카카오를 추천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증권사가. 그래서 세상에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요즘 부동산 누가 가? 특히 이제 다방은 다 끝나지. 임지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다음 벤처 큐브에서의 대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봤잖아. 그런 투자에 대한 부분은 확실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무서울 수는 있는 거야 분명히.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세상의 흐름을 좀 특히 이성 교수가 잘하니까 네. 내가 뭘 알겠니? 아니죠. 형님이 또 이렇게 가이드라인 잡아주면 내가 가서 또 이렇게 찍세 찍어오는 거지. 찍세지 나는. 찍든지 말든지. 네. 저기 2부에 네. 다시 오겠습니다. 네, 마킷레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세영 교수, 네. 이부 때랑 큰 변화 없죠? 어떤 뭐 좀 특이한 거 좀 있으면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가 거래소에서는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500억이네. 네, 650억에서 500억대로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그 장 시작할 때 285억, 6억까지 나왔던 외국인 매도가 250억대로 좀 줄어들어 있는 이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매도 감소와 함께 더불어서 지수에 대한 쪽이 낙폭에 대한 쪽을 소폭 축소시키는 이제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종목으로 보면 특이한 건 없어요?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한 쪽이 눈에 많이 띄지 않고 있는 가운데 뭐 개별주에 네. 대한 흐름들만 좀 양호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그 시장에서 보게 되면 뭐 개별주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네. 이제 이 정치인 테마주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거 봐서는 얘기하기 싫어. 시장에 대한 흐름이 질적으로 이렇게 좀 양호하지 못하다. 얘기하기 싫어. 얘기하기도 싫어 정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제 시장의 질적인 흐름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겠죠. 아, 하여튼 정치인은 뭔가네. 응? 그건 아닌 것 같아. 네. 네. 특정 주식 있잖아요. 오늘 보면 그 아까 어떤 분들은 그거 팔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어떻게 알아 그거? 그잖아. 그래서 그 물어보신 분들은 그냥 농담으로 물어보셨겠죠. 저한테 답을 원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보면 네이버랑 다음에서 보면 조회 상위 주식 나오는 거 화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 위에서 한 1등은 어제랑 똑같은 주식 1등이고요. 말하기도 잘하고 그 회사는. 그리고 2등도 어저께랑 똑같은 주식들이에요 요새. 똑같은 회사인데 그게 하여튼 지저분해.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여튼 거기 계신 분의 그 뭐지 우리 사주 갖고 계신 분은 좋겠지. 네. 근데 그게 그 주식이랑 무슨 상관인지 펀더멘트랑 아무 상관없는 하여튼 시장의 질적 저하. 질적 저하를 그대로 보여주게 했고, 아까보다 더 떠지는 게 하나 있네. 어떤 거요? 이것도 말하기도 싫어. 예? 어? 사람이 중요한 두산 인프라. 아, 두산 인프라? 뭐 7-8% 훅 떨어지네, 오늘요. 아까는 이렇진 않았는데. 네. 두산 중 것도 떨어지고. 하여튼 이것도 보면 사람에 대한, 이번에 두산이 문제된 건 결국 사람들의 배신 아니야? 사람들 이미지에 네네. 대한 배신을 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두산 인프라코 공작기계 사업부에 네. 대한 매수 후보로 이제 거론이 됐던 기업들이 서로 아니다. 현대위아도 아니라고 그러고 LS도 아니라고 그러고 서로서로 서로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두산 인프라코는 이제 두산 그 인프라코 공작기계 사업부 이제 매각을 통해서 자본을 좀 조달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이 흐름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 이게 그런 게 있죠. 뭐 뉴스 다 보셨겠지만 이게 두산 인프라코도 어저께 이제 대우주권 네. 입찰뿐만 아니라 두산 인프라코도 입찰이 있었거든요. 네네. 두산 인프라코 공작기계 사업부. 네. 공작기계 사업부란 게 예전에 보면 대우중공업이에요. 대우조선 합치기 전에 그 기계 만드는 회사. 현대중공업에 있고 현대위아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합친 거 정도인데요. 그게 이번에 제일 돈 많이 내는 건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FFG라고 있어요. 네. Fair Friendly 그룹인가 해갖고요. 그 앞부 정확한 모르겠는데 그 대만 계열 그 펀 그 회사예요. 대만 네. 회사가 이번에 제일 돈을 많이 썼어요. 네. 그러면 뉴스 보면 나오는데 이 보면 대만이란 거가 대만 중국 자본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회사가 이번에 많이 인수했어요. 올해 들어서 네. 그 공작 그 기계장이나. 네네. 근데 벌써 딱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전 앞으로 사회적 이슈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보면 그 공작기계란 게 쉽게 얘기해서 돈 되는 건 CNC 같은 거예요. CNC 알죠? 네. 이게 그 수치 제어인데 여기서 컴퓨터라이즈드 수치 대학이 엄청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이제 일부 들어가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예전에 조선회사가 중국에 인수한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왔을 때 뭐 그 우리나라 뭐야 기술 유출 얘기를 네네. 하는데 이것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게 기술 유출에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공작기계 쪽. 그러니까 현실은 안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또 안 좋은 거예요. 이 주가가. 그런데 내년에도 제가 보기에 계속 말씀드리면 반도체 이런 것들이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왜냐면 중국은 사고 싶은데 할 수가 없고. 뭐 돈은 30몇 조씩 갖다 지른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포인트는 뭐야? 중국에 가 있는 거. 그러니까 35조 지르는데 네. SK 하이닉스를 산다는 얘기가 거짓말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네. 네. 그 35조는 또 자세히 보시면 칭하그룹의 펀딩이고요. 네. 그거 말고 20조 원은 정부 자금이 또 있어. 그러니까요. 네, 그 반도체 불기에서 투자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네. 돈으로 갖다 밀어붙이겠다는 네.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안 팔겠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코스닥에 있는 중소기업들 장비 업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싹쓸이 쇼핑을 나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마지막 코너 들어갑니다. 네, 매주 화요일 날 스탁앤토크 코너는 완전히 이분이죠. 네. 우리 또 키오드림을 지금 만들어주신 분 네. 서인석 부장님 모셨습니다. 공부하는 안녕하세요. 슬러거. 예, 안녕하세요. 네. 공부하는 슬러거. 공부하는 슬러거. 아, 공부. 네. 아, 도서관을 좋아하죠. 네, 축구도 좋아하시고. 옛날에 코나미하고 이런 데 보면 안경 쓰고 이렇게 네. 약간 이렇게 그 홈런 타자가 있어요. 네. 그런 홈런 타자 같은. 뭐 그런 느낌 알아. 네, 네, 네. 그런 느낌 뭔지 알아. 네. 주말에 공부하셨어요? 주말에도? 아, 이번 주말에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 한 달에 한 번씩 산을 가요. 네. 아니, 산을 하루 가고 네, 갔다 와서 또 그 도서관도 한 번 가시고. 아이고, 이번 주에는 못 갔어요. 토요일도 또 그 아들이 좀 허리가 아파가지고 의경으로 있는데. 누가? 아들이요. 아, 아드님이. 아니, 이렇게 젊으신 분이 언제? 그러니까. 아들 의경 누가? 그러니까. 아니, 사랑을 몇 살 때 하셨길래? 그러니까. 사랑을 몇 살 때 하셨어요, 근데? 좀 일찍 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분들 위해서 요기요때 같은 게 있는 건가? 형님 어떻게 해? 언제 키워? 언제 군대 보내? 자기를 언제 키우니? 네. 의경이요? 의경인데 네. 왜 아파요? 아 이제 그 옛날에 축구를 또 워낙 좋아해요. 저하고 네. 이제 같이 이제 조기 팀에 나가서 운동하고 그러는데. 네. 부담스럽겠네 아들이. 뭐 부담스러울 건 없죠. 뭐 아니 그걸 아드님한테 물어보셔야죠. 본인 얘기하면서 이게 없지. 그런가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 네. 옛날에 축구 좀 심하게 하다 다친 게 있는데 이번에 그 방패 들고 훈련하지 않습니까? 의경이요. 네. 이번에 진압 그 네. 저주전할 때 그 방패에 한 그 조약 거기가 있어? 예, 그게 한 5kg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들고서는 막 왔다다 하다가 자기 지원했어 의경에? 요즘 뭐 그 군대 가는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의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니 알아요. 근데 그 네. 엄청나게 시험 봐갖고 제일 있는 애들이 경찰 안에 그것도 경찰 서 안에 일하는 애가 최고라고 그러던데? 네. 근데 의경은 데모 막는 데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옛날에 그 전투 정경이라고 하죠. 네. 그건 없어지고 이제 의경이 모든 걸 다 한꺼번에 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애 시험이 좀 제일 어렵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안에 경찰서 안에서 일하네 사무직 하는 애. 아 그거요? 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뭐 그것도 일부는 있긴 그러니까 그게 행정병이 따로 있겠죠. 행정병이. 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렵다고 그러던데 군대 가는데. 근데 제 그 아들이 근무하는 데는 이제 소대가 3개가 있는데 네. 전부 다 이제 저기죠. 그 이제 민원 지원 업무. 네, 민원 지원.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인천 쪽이니까요. 네. 지난번에 그 1차 그 노동 시위 있었죠. 네. 그때 1차는 한번 서울에 한번 갔었고 2차, 3차 할 때는 그냥 서울 쪽 의경들만 그런 거 담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도 네. 허리가 아파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병원 우리 동네 왔겠네. 네, 왔다 갔다 하느라고. 우리 동네 왔겠네. 지난 이번 주말은 뭐 특별히 이렇게 본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자료만 이제 조금 봤죠. 뭐 인상에 있어가지고. 경찰병 엄청 친절하죠? 그렇죠. 제가 어저께 새벽 1시 반에 또 거기 갔었잖아요. 네네. 어제 새벽 1시 반에? 집안에 갔었는데. 친절하긴 엄청 친절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하여튼 그 응급실 가려 있으면 경찰병 가면 친절의 극입니다. 극. 최고로 줘요. 뭐 저희 동네 그런 게 아니라 그 웬만한 응급실은 사람 되지 못 봤잖아요. 진짜 응급실 가면. 근데 거기는 사람을 반가워요. 지난번에도 새벽 1시 반에 갔는데도 어서 오십시오 분위기야. 진짜로. 네네. 그래서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아주 그 아니면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가시는데 예? 아산병원 아니 돗대기 시장이고 지금이요. 삼성병원 사람이 없는데 완전히 없어요. 근데 좀 전 경찰병원 들렀다 삼성병원 갔거든요. 당연히 삼성병원 사람 많을 줄 알고 경찰병원 갔는데 빨리 큰 쪽으로 가시라 그래서 내가 모시고 갔거든. 아 근데 삼성병원 없지만 하여튼 경찰병원의 친절함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진짜 진짜라고. 그건 그렇고요. 네. 공부를 안 하셨던 서론지 시장 재미가 없네요. 네. 연말 지금 장세 한마디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일단 뭐, 그 연말 장세가 원래 이제 기대하던 흐름이었습니다. 그 통상적으로 연말에는 이제 연기금 중심으로 어떤 그 뭐 연말 윈도우 드레싱도 있고 또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특히 하반기 중에서 12월 달에 그 연기금의 자금 집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뭐 연기금이면 뭐 어떤 배당 목적도 있고 뭐 수익률 보전 차원도 있고 일단은 그 12월 달은 그렇게 좀 통상적으로 좀 많이 올려줬었는데 올해는 그런 흐름이 거의 보이지 않죠? 네. 오히려 또 예상외로, 저는 이제 금리 부분은 이미 시장은 충분히 선 반영했다고 보고 있는데, 의외로 이제 유가는 40달러 정도는 지켜줄 거로 생각했는데, 이제 12월 초에 꺾였죠? 네. 40달러 꺾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가가 뭐 시장이 좀 가장 큰 지금 화두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서 좀 우울한 어떤 연말을 보내고 있고, 개인적으로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어떤 매수를 고려해서 이익 내는 것도 물론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하면 좋겠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네. 그런 리스크 관리하는 그런 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제 그 내년 시장 그 전략이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 화수목금 다음 주 월화수 남았죠? 금요일날은 혼자 영업을 하시던지 거래를 하시던지. 네. 아 그렇죠. 아 화수목. 아, 네. 아,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죠. 일단 화수목 이제 월화수 나오시면 큰일 날 뻔했죠. 나올 뻔했네요. 네. 일단 그 며칠 안 남았는데 네. 일단 제가 보기엔 내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일단 그 증권사에서 좀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박스권. 네. 저 박스권으로 잡았다는 얘긴 내신분은 더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 재미없다는 거죠. 네, 재미없다는 거죠. 일단. 그 내년 시장 전망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뭐 그동안 오랫동안 경험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증권사에서 한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또 다른 방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내년에 어떤 상승 가능성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은 이제 한 6일간 정도는 내년 시장 전망을 솔직히 박스권이지만 일단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오히려 좀 세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역시 네. 이제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미국은 경기가 좋고 이제 글로벌 경기가 중요하니까요. 네. 다음에 이제 유럽과 일본이 과연 점진적인 어떤 경기 회복 이상을 넘어갈 것이냐. 그리고 중국이 어제 이제 폐막을 했죠. 경제 공작 회의. 네네. 근데 이번에 보면은 그동안에 아끼고 아꼈던 정책 중에 그 부동산 정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왔죠. 과거에도 이게 중국이 10%, 11%, 뭐 13% 성장할 때 한 절반 정도가 다 건설 부분이었거든요. 네. 건설 투자. 근데 이 부분을 끄집어낸 것으로 봐서는 아마 내년에는 그 중국 정부가 내년에는 뭐 이번에 뭐 금리 인하도 뭐 언급을 했고 뭐 네. 지준율 인하도 언급했고 뭐 재정 적자 확대도 언급했고 즉 어떤 그 경기 회복을 위해서 모든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일단 받아들이는데 한 가지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중국 정부 정책 자체가 그건 아시죠? 지금 시진핑이 집권하고 있는데 시진핑의 한 절반 정도는 그 이전 집권자의 정책을 유지를 하고 네. 내년부터가 이제 오로지 그 시진핑이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하고 갈긋닦은 정책들을 내년부터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2016년부터는 시진핑의 이제 정책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의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그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강한데 의외로 일단 그 부동산 중심을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정책적인 조합이 이루어지면서 네. 또 본인의 이제 순수한 정책이 본인의 색깔 그렇죠. 네. 본인의 색깔이 나타난 시기이기 때문에 의외로 중국 경제가 좋아질 수 있지 않나. 물론 그 배경에는 유럽과 일본이 생각보다 좋아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좋아질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고 보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전략과 종목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시장은 뭐 그렇게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 자신도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제가 한 네 종목 정도로 원래 배팅하는데 오늘 세 종목을 현금화를 했어요. 어이구. 네, 세 종목 현금화했고 아마 오늘 오후 정도 한 2시 넘어서 한 종목 정도는 다시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 두 종목은 이제 그 시장의 어떤 거 손절매 흐름을 좀 봐서 네. 저점에 일단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 단기적인 전략이고 일단 이번 주하고 아마 다음 주가 내년을 일단 결정할 수 있는 그 핵심 업종 네. 종목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그렇게 시장 흐름에 주목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내년에 어떠한 종목을 매매할 것인가를 포착하기 위해서 네. 좀 시장 흐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수급 좀 받으죠. 하여튼 지난 주말에 보면 뭐 전 반가운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유사일에 당군인의 최고의 우리 신용 등급. 예. 그래서 이제 일부는 이제 외국인이 뭐 좀 매도가 줄지 않겠냐 얘기하는데요. 그건 어떻게 좀 보세요? 아 저는 이제 그 주말 수를 봤을 때 어차피 지금 반등은 네. 12월 9일인가요? 그 금융투자 즉 증권회사죠. 네. 네. 증권회사가 이제 비차익으로 프로그램 매수를 일단 그 시장을 반등을 일단은 성공적으로 일단 끄집어내었고. 일단 그 흐름이 이제 계속 이어간다는 가정하에 있다는 매도 타이밍을 계속 좀 지연시키고 있었거든요. 오늘 네네. 이제 금융투자가 매도하는 것을 보고 일단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시장에서 반등이 꺾인다는 거 아니고 일단 제 개인적 판단은 어차피 이번 장은 금융투자가 끌었고 만약 금융투자자가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그 연기금이 바톤 터치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물론 지금도 뭐 오후장까지 한번 봐야 됩니다만 제가 오전장에 한 세 종목 일괄적으로 정리했을 때는 그 흐름이 좀 안 보여가 일단 정리를 했던 것인데 네. 하여튼 수급 흐름은 그 외국인의 그 매도도 솔직히 그 주말에 그 뉴스를 보고서는 좀 매수 전환 가능성까지 좀 기대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물론 규모는 줄었습니다. 네. 그전에는 한 2천억 원 이상 그 매도하다가 지금 한 1천억 원대로 줄어드는데 그 매도 자금이 그전하고 좀 성격이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매도가 마무리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보면은 연말에 어느 정도 그 정리를 좀 해놓고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가들도 내년을 위한 어떤 전략을 짤 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지수를 뭐 내리기 위해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좀 잔여 물량이 그냥 꾸준히 나오는 흐름.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는 뭐 특별히 뭐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 아니라 옆으로 좀 이렇게 흐르는 어떤 지수 흐름으로 보고 있고 네. 다만 그 안에서 이제 어느 업종이 강하게 움직일 것인가 그걸 초점을 둬가지고 그 종목 매매도 중요하지만 그 종목이 2016년을 이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일단 지금은 뭐 지수라든가 뭐 수급 흐름 이런 것도 물론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지만 일단은 네. 종목에 최대한 집중하는 게 내년을 대비한 최선의 전략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이제 시즌2로 하고 계시는데 시즌2가 지금 9월 18일 재미가 없었잖아요. 솔직히. 재미없었죠. 그죠? 예. 뭐 아픈데 찔러서 죄송.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예. 고객님들한테 언급을 해요. 저는 10번 매매하면은 5번 손절매 합니다. 예. 근데 이제 5번 손절매하고 5번 이익매도 하는 것 하는데 그 중에 한 종목에 큰 수익 나오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걸 목표를 염두에 뒀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뭐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 좋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이제 큰 수익이 나오는데 아쉽게도 이제 옆으로 네. 조금 올라가다 지금 뭐 상승세가 꺾였기 때문에 뭐 제 변명이 아니라 좀 큰 수익이 난 건 좀 어려웠고 일단은 내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즌 3는 또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죠. 시즌 2가 이제 진행이요? 아직 진행이. 왜냐면 제가 이제 시즌 1, 2, 3 이제 나중에 시즌 3가 있겠죠. 네. 보통 이제 시장에 큰 파동이 한 세 번 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유동성에 의한 상승장, 두 번째는 실적에 네. 의한 상승장, 세 번째가 이제 실적에 의한 상승장에다가 이제 거품까지 형성이 되면서 마지막 피크를 찍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도 유동성장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유동성이 지금 금리 인상하고 뭐 유가 때문에 유동성이 지금 위축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지만 내년에 한 차례 더 뭐 유동성 마지막 막바지 한번 흐름이 있고 네.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네. 판단하고 있는데 어차피 경기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네. 내년에는 뭐 제가 보기에는 실적장이 한번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2016년 초를 대비해서 예. 아, 어떤 쪽 섹터에 좀 관심 갖고 가야 되는지 섹터별로라도 좀 힌트 좀 주셔야죠. 예, 지금 시장은 대형주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무관심하거든요. 네, 무관심. 예, 좀 네. 무관심하고 일단 네. 그 중소형주에 대해서 지금 사람 투자자들 관심이 집중하고 있는데 일단 무관심 그 대접을 받고 있는 대형주에 대해서는 일단 개인적으로 관심은 그래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업종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쪽은 별도로 지금 계속 고민 중이고 지금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 업종 그리고 이제 서재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잘 움직이는 종목이 내년 1분기도 움직이거든요. 네. 네, 그렇다는 전제에서 지금 양호한 움직임을 보고 있는 디스플레이에서 OLED 쪽 네. OLED 쪽은 지금 LG가 글로벌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거든요. 네. 삼성이 아직은 지금 OLED TV인데 거기 아직 진출을 안 하고 있는데 네. 뭐 삼성이 거기에 가세한다 그러면 OLED는 한층 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또 하나가 뭐 전기차죠. 뭐 전기차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파리 이제 새로운 기후 협약이 2021년도부터 시작이 되죠. 네. 2020년도까지 이제 도쿄에서 협약이 진행이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파리에서 이번에 협정을 맺은 그 체제로 가게 되는데 그 전부터 이미 뭐 태양광 풍력에 대한 어떤 그 성장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자동차 산업 쪽에서는 지금 전기차가 이미 그 중심으로 지금 막 그러니까 성장의 중심이죠. 네. 성장의 중심을 좀 잡아가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뭐 전기차 관련주도 꾸준히 보셔야 되겠고 전기차 관련주는 뭐 잘 아시겠지만 대형주에서는 삼성 SDI하고 LG와 네. 뭐 중소형주는 뭐 PNT, 상하, PNE 거기다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이제 또 전제재료 아니고 배터리, 네. 그 양극재 NCA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떤 그런 어떤 전기차도 충분히 뭐 예. 제가 보기엔 내년 1년 정도는 꾸준히 어떤 매매에도 가능한 예.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삼성 페이 쪽인데요. 아, 페이요? 삼성 페이? 네, 우연해. 페이가 예. 이제 그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이렇게 반응이 약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 이제 중국에 이제 진출 시작했고 뭐 미국, 유럽 이제 진출을 이제 초기 단계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쪽 뉴스를 계속 좀 추적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처럼 쓰세요? 안 쓰죠. 왜요? 왜냐면 지금 쓰고 있는 게 약정이 1년이라서. 약정 노예? 약정 노예. 아, 약정 노예 한 명 추가네? 예, 네. 네. 네. 네. 일단 안 쓰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반응은 그 삼성페이를 쓰고 싶어서 서둘러서 그 뭐 스마트폰을 바꿨다는 뭐 그런 네. 반응도 적지 않은 것을 봐서는 일단 네.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성공적이었고 네. 이 성공적인 어떤 반응이 미국, 유럽, 뭐 그리고 중국에서 얼마나 이제 반응이 이끌어질지 모르겠지만은 뭐 제가 보기엔 뭐 일단 뭐 현재 그 결제 쪽에서 가장 네. 간편한 시스템은 대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서초동 네. 일대, 세종로 일대, 뭐 그 태평양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거기를 안 쓰면 장사가 안 되니까 무조건 다 쓰게 할 테니까. 네. 그래서 일단 뭐 대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삼성페이가 어차피 이제 중저가 폰에 탑재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어차피 저는 이제 프리미엄 폰보다는 어떤 중저가 폰을 좀 포인트를 두고 있거든요. 지금 삼성이 아시다시피 뭐 프리미엄 폰에서는 지금 애플에 지금 밀리는 상황이고 네. 중저가 폰에서는 뭐 중국의 거의 넉다운 지경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 이 삼성페이가 굉장히 훌륭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일단 거기에 관심을 두고 일단 내년 1년 정도는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는 네. 삼성페이의 최대 관련주가 이제 그 패키징을 하고 있는 한솔 테크니스 베트남의 법인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삼성페이 관련 핵심 모드를 공급하는 아모테 이 두 종목을 좀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요 세 개 업종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이제 생각보다는 지금 좀 느슨하거든요. 뭐 그 어디죠? 그 한미약품이 그 올해 7조 원이 넘는 그 초대박 기술출 성과를 이뤄냈는데 아마 내년 올해도 그 여러 회사들이 그 뭐 기술출 관련 뉴스 뭐 임상 뉴스가 나왔지만 생각보다 좀 작았어요. 그렇죠. 왜냐 올해 굉장히 본격화될 거로 봤는데 완전히 한미약품이 그냥 완전히 휩쓸어 버렸죠. 그런 어떤 네. 뉴스 플로우를. 제가 보기엔 내년도에는 이제 올해 원래 기대했던 그런 기술출과 임상 뉴스 이런 것들이 아마 한미약품이 더 우리나라 제약사들의 어떤 기대치를 좀 올려놨거든요. 가능성. 그렇다 그러면 내년에 뭐 제약업종도 아직은 지금 시세가 좀 지지부진합니다만 제약업종에 대해서도 내년에 다시 한번 움직일 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매매에 참여할 법한 그런 업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 네네. 주가를, 아이, 뭐, 지금 올라서 고점에 떨어지면 기억하죠. 이게 1년 전, 6개월 전, 1년 전 잘 모릅니다. 한미약품이라는 주식이요. 딱 1년 전에 이맘때요. 8만원, 9만원이었어요. 딱 작년에 종가가 10만원 찍고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내일 9배를 갈지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올라갔다 지금 60만원대잖아요. 70만원 수준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잖아요. 네. 다 말해도 안 믿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알았다는 놈도 있죠. 애널리스트. 이거 될 줄 알았다고 얘기했겠으나 그렇죠. 믿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주식이 내년에 없겠느냐? 있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10배짜리 P&E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10배 더 올랐죠. 예, 10배 더 올랐고. 예, 정말 엄청 올랐거든요. 그 P&E 솔루션 같은 건 작년 몇천 원이었을걸요?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그런 거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지 10배짜리, 20배짜리가 우리 시청자한테 툭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한번 믿으면 진득하게 또 가봐야죠. 물론 그런 사람이 있죠. 한미약품을 10배 갈 동안에 샀다 팔았다 30배도 낫겠죠. 몇 면 있겠어요. 아, 물론 있겠죠. 뭐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있겠죠. 네. 그렇지만 늘 이렇게 우리 서인석 부장님 같이 큰 시세를 보신 분들과 함께 하면서, 그죠? 그래서 길게 좀 끌고 갈 수 있고, 그런 것들. 근데 딱 잘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고민해 보시면서 그런 걸 고민을 대신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성 교수도 마찬가지지만 저야 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시장을 좀 넓게 보시고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 익숙한 것도 좋은 습관이 되겠다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고요. 우리 서 부장님 워낙 또 좋은 말씀해 주시니까 내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